를 봐도 whole world 헐썩게 먹힌 the nation 꿈꿈꿈꿈 형들과 다른 유명인의 학교상 damn 센 놈만 덤벼 어떤 이는 내가 이 자리를 쉽게 앉았다고 해요 나 성공과 거리가 먼 형들 사이 눈에 가시네요 솔직히 싸이 하는 월 쪽팔려 이제 1년에 50만 장 팔아 K-POP이란 카테고리 날 담기에는 싸이 들고 다른 후에 없어 가고 싶다면 first class 예약해봐 my CDs is business 너네 걸음이 평생 내 뒤지 kissing my head 다 먹은 옆에 보려고 가서 두 뉴욕에 실컷 먹는 내 패토라 Hey to the G to the U to the S to D I'm the boy because I'm what I'm the 난 미친놈 밑도 위에 누나 take level up 홍콩을 보내는 my time 퇴근 안 하지 Hey to the G to the U to the S to D Hey to the G to the U to the S to D Hey to the G to the U to the S to D 홍콩을 보내는 my time 퇴근 안 하지 난 베끼는 걸 베끼는 놈을 잡아다가 후배는 선배는 재끼는 놈 놈팽이는 내가 베끼는 그래 베끼는 역사를 바닥에 새기는 몸도 재미도 없는 래퍼들 사이에서는 남들보다 더 챙기는 몸 잘 나가는 벽에 바뀌는 베끼 형들의 시기 절수등에 생기는 소 난 좀도 상관 안 해요 네가 길 삽질할 때 간단하게 네가 판무덤에 널 생매장 안 해요 난 맨날 감당 안 돼요 약 싫어하는 다수의 래퍼들 내가 알도를 하고 슬금사귀어 I'm busy I'm busy 24-7 시기 무시니 이미 시기 너지 니끼리끼리 너랑 죽일 시기 왔지기만 남은 자들의 곱속 무시 중어지는 몰라 Paris to New York damn shit 먹는 내 스타트 Hey to the C to the U to the S to D I'm the boy because I'm what I'm the 난 미친놈 밑도 위에 lunatic live with a Hong Kong을 보내는 my time 퇴근 안 하지 To the G, to the U, to the F, T, D Hey, to the G, to the U, to the F, T, D Hey, to the G, to the U, to the F, T, D Hong Kong을 보내는 my time 테크놀로지 I'm sorry 진심이야 미안해 네 파트를 뺏은 게 나라서 난 미안해 boy. I'm sorry 분노는 지양해 유일한 자산 건강 잃으면 엄마 속상하셔 I'm sorry 직업을 전향해 삽질하는 게 예사폼이 아냐 전향해 I'm sorry 진심이야 미안해 네 래퍼가 나보다 못하는 것에 대해 Hey to the C to the U to the F to D I'm the boy because I'm what I'm the 난 미친놈 밑도 위에 누나 take level up 홍콩을 보내는 my time 퇴근 안 하지 Hey to the C to the U to the F to D Hey to the C to the U to the F to D Hey to the C to the U to the F to D 홍콩을 보내는 my time 퇴근 안 하지 Hey to the C to the U to the F to D I'm the boy because I'm what I'm the 난 미친놈 밑도 위에 누나 take level up 홍콩을 보내는 my time 퇴근 안 하지 Hey to the C to the U to the F to D